것 마저 느껴지는 향기 아 은은해서 빠져든 너 저 멀리 사라진 그 빛을 따라 난 너에게 더 다가가 다가가 날 보는 네 눈빛과 날 비추는